노래를 부르며 그녀가 듣길 기도하며 내리는 눈을 따라 걷다가 걷다 보니 나도 몰래 도착한 그곳. 첫 비가 내리던 날부터 기도했던 내 맘이 어느새 첫눈으로 변해버린 내 맘은 얼어붙게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던 나의 바람이 너에게 닿아서 나를 보며 걸어오죠. 하얀 눈이 머리에 내리며 바라던 다시 또 안겨있고 흰 눈이 입술에 닿으며 너도 따라 입을 맞추며 기다려왔던 그 말 한마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나 날 바라보면서 외친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나 날 바라보면서 외친다 속에서 단둘이 걸었던 밤거리 이젠 잠에 들지 않아도 너와 걷지에 손을 살포시 잡아줬던 넌 얼어있던 내 마음을 전부 녹여줬어 난 너의 크리스마스 트리 넌 나의 크리스마스 드림 매번 너로 인해 난 웃는 법을 배워 매일 웃게 해줘 오늘처럼 눈이 오는 날에 너를 위해 얼어붙은 너의 맘을 녹여줄게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게 나의 심장을 약속해 너무나도 귀여워 안고 싶어 I love you girl 내가 너의 산타가 되어줄게 이젠 울지마 널 웃게 해줄게